We are in the dark. 법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어딜 향하나.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토파보는 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이 법의 공백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지만 종종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법안이 빚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미국 램지어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명예훼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잇따른 반발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에 결국 철회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회 10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인 의원은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내외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해 국제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강제성을 띠어 부적절하니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고 자국 교과서 출판사를 당사로 사실상 수정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사 왜곡 무리를 빚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위안소와 위안부 영업이 고수익이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등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과 지원단체들이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 의원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 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내 해당 법안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발의는 철회됐습니다. 먼저 공동 발의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도 포함돼 있는 점,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킨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시 정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야권에선 이 법안을 아예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피해자 유족 보호는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 의원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다. 특정 단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 발의 참여 논란에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있긴 했으나 통상 절차대로 모든 의원실에 공동 발의 요청을 했고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윤미향 보호법은 야권의 오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해당 법안은 결국 철회됐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오늘 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 청원, 언론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일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BS